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그리움은 나의 행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경심 작사, 현경일 작곡인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은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경연은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끌어넘치는 칭송의 마음을 절절히 노래했습니다. 가요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명곡으로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주제조선의 무궁무진한 힘을 깊은 소정 속에서 훌륭히 형상했습니다. 용도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으로 역사의 폭풍우도 맞받아 뚫고 나가고 이 땅의 강성 번영의 새 역사도 앞당겨 나가는 주체의 기도 위에는 그리움에 대한 노래들이 많고 많지만 가요 그리움은 나의 행복처럼 우리 민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노래는 없습니다. 용도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고를 바쳐가고 인민은 용도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림으로 가슴 불태우며 창조와 위훈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참모습입니다. 백두산 용웅청년발전소 건설자들이 새인을 돌려오는 용청년 신화를 창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각도 대거조 전투장들마다에서 꽂을 줄 모르는 창조의 불꽃들은 용도자에 대한 그림의 세계로 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사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풍만한 소중으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 뜨겁게 안겨지고 있습니다. 라데조의 4분의 4박자에서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도자와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아름답고 숭고하며 위대한 그리움의 힘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존의 유문을 꽃피워가시는 경려하는 온수님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기어이 강성 번영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그의 영상 그리며 행복에 설레이던 마음 깊은 밤 속에서 배우며 그 기쁨 진정할 수 없네. 이 아침 꿈처럼 오시려나 사무친 그리움 푹 간절해 마음은 나를 쳐 맞은 가네 온수님 오실 그 길에 오늘도 꿈처럼 멋지고파 사무친 기다림 더욱 간절해 마음은 난 먼저 달려가네 온수님 오실 그 길에 다음 순서로 노래 내 마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문춘심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내 마음은 김종일 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대한 우리 당의 열렬한 호소를 높이받들고 온 나라가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육사적 현실을 반영하여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본용하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는 가요는 조국의 부강 본용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비춰보며 우리 모두의 삶의 보금자리이고 행복의 도전인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가려는 우리 시대 참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 세계를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선율 형상적 측면에서도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라네림 서조의 4번의 사박자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모속 진행과 동도 진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율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물음과 대답의 흉식으로 되어 있는 가사에 잘 부합되게 선율의 형상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내 마음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안받침된 시대의 명곡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 있으며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한 생을 빛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애국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가요는 주체조선의 부강 본영을 위한 청진군 대호에 발맞춰 나가는 천만 국민에게 열렬한 최고계와 투쟁열을 북돋아주며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하늘 저하늘 별빛과 같이 빛을 뿌리며 살아왔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밝은 빛을 뿌려왔던가 나 키워준 종든 어머니 조국 없인 내 삶도 없어 바치렵니다 불타는 사랑 둘도 없는 나의 조국이 언제나 반짝이는 저 하늘의 빛빛처럼 흐르는 강물과 같이 험한 구비도 두려움 없던가 내 마음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달려왔던가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조국 없인 가정도 없어 바치렵니다 봄은 피웠다 번영하는 나의 조국이 언제나 쉼 없이 구비치는 땅 속에 묻혀 있어도 변함이 없는 보석빛처럼 내 한 생 애국의 마음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생을 빛내준 위대한 그 품 조국 없인 미래도 내 진정 바치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